잊을 만큼 멀리 왔다고 나 웃을 만큼 변해졌다고 매일 착각해봤어 많이 다짐해봤어 왜 내 맘처럼 쉽진 않는지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고 네 품에 안아주던 그날도 아직 남아있잖아 너무 선명하잖아 노를수록 자꾸 커져가는 네가 있잖아 살아볼게 힘들어도 나 그리워올게 그리워도 두 번 다시 사랑할 수 없다면 너무 서둘러가지 마 감당할 자신 없어 두려워도 잊어볼게 나 그래볼게 It's sad.